기댄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라. 우리 삼산택 CEO가 되줄래? 거의 지금부터 시작.